365일 366일 다시 365일 273일 이렇게 1369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권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퀴즈 노후 세월 Gmail kidskanowseol@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프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1월 13일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쾌남 장진드래곤 장진용 어머니가 출근하시는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드렸던 민탱 민 김민정 1월 14일 수학을 잘했고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늘 위로하던 속기쁜 큰딸 김유민 1월 16일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던 똥이 김동엽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는 웃는 게 예뻐요 라고 말하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고기대장 오영석 1월 17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ADHD 밴드리더 박수현 재주가 많았고 엄마하고 남동생을 잘 챙겨주던 든든한 맏딸 이한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아니? 네? 아니네. 세월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하는데 국민의당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통과하는 것 자체도 되게 국민의당 제천 화재에도 세월호랑 연관 지어갖고 자한당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해 먹는 게 그 안상수는 인천시장 했었는데 국회의원 된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원을 지출하는 나라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것도 11일 날. 자한당은 말을. 그리고 세월호에서 동물뼈 두 점 발견됐다고 들으셨죠? 네. 동물뼈가 사람 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이 발견하셨대요. 아, 언제요? 지난주에? 아, 이번 주. 세 분이 한 조로 세 팀이 네. 한 달에 10일씩 가서 계신데요. 촬영 아, 한 분하고 두 분이 지금도 계속 네. 아마 그분들이 좀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들이 방치돼 있대요. 그치. 거기서 찾으셨나 보다. 아무튼 해수부 세월호 그 날짜를 네. 봤는데 369하고도 앞에 1이 더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날짜가 지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유경근 씨가 팟캐스트라는데 유가족이 유가족에게 묻다. 1회가 11일 날 올라왔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오는데요. 네. 팟빵에서 될 거예요. 첫 회는 혼술남녀의 이한비 PD 기억나시죠? 아, 네네. 그 이한비 PD 동생 이한솔님이 나와서 아~ 두 분이 대화 나누는 아~ 거였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인철님께서 댓글을 오랜만에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좀 더 꽉꽉 채워서 우리가 말은 엄청나게 하긴 하죠. 내용이 없어. 내용. 꽉꽉 채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에 채널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조카 세월을 아니. 정보만 계속 올라오는 거고 댓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 분도 못 쓰나요? 네.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응. 정님은 바보! 텔레그램에서 키즈노 세월 영어로 치면 조카 세월을 아니 치면 나오는 대화방인 줄 알았어요. 국립현대 미술관 아, 가천관 기획전시를 하는데 제목이 역사를 몸으로 쓰다. 역사의 기억. 얘기들 전시 설치하신 분들이나 전시하신 분들에 대한 아. 전시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노유코 씨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 존 레논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도 유명한 퍼포먼스 행위 미술 작가인데 그분이 한 1964년에 교토에서 처음 선보였던 그 퍼포먼스인데 작가가 무대 위에 있어요. 가위를 옆에 조용히 놔두고 관객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오면서 네. 자르라 컷이라고 하는 지시가 있고 작가의 옷을 어? 자르는 퍼포먼스를 작가의 옷을 잘라? 네 자르고 그 조각을 가지고 가거나 이제 조각을 놓고 가거나 뭐 이런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잘라지니까 속옷까지 다 드러내는 이런 퍼포먼스를 1964년에? 대박! 각자 다르게 느끼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위협을 준다든가 폭력성 같은 것도 연상이 되면서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내어주는 희생을 암시하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있어서 보고 왔어요. 아, 그럼 그게 영상으로 영상 기록으로 전시를 하는 제목이 실천의 모습 가끔은 무언가를 만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인데 큰 얼음을 벨기에 작가인데 멕시코에 큰 얼음을 아침부터 밀어요 혼자서 얼음 덩어리를 그러면서 멕시코 시티를 왔다 갔다 근데 한 9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녹아서 요만한 촬영을 하고 편집본은 10분도 안 되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9시간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행위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 가치를 중요해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비효율적인 행위를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 가치에 대한 저항하는 행위 예술을 하는 우리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겠어. 미안합니다. 두 편이나 또 재밌는 거 이거 도쿄 사회적 큰 기업들에 대한 뭔데 그 일본의 하이레드 센터라고 하는 전위 예술을 하는 그룹이 있나 봐요. 제목이 청소 이벤트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재기를 세계에 알리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도쿄 올림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를 재단장하려는 정비 작업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88 올림픽 때 도쿄 올림픽의 한창이던 10월 16일 날 흰색 마스크를 끼고 청소복장을 하고 비클린 깨끗이라는 간판을 세워두고 도시 곳곳을 청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아 올림픽을 열고 있는 중에 거리 곳곳을 청소하는 행위를 통해서 도시 미화 작업에 국가적 노력을 풍자를 했다고 사진으로만 이거 남겨져서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번 주까지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는데 큐레이터 부분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힘들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작가들의 목소리들 작가적인 입장으로 이런 시선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도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관객들한테 설명까지 굳이 크리에이터가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니면 슬픔이 여러, 좀 있었어요. 여러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그런 마지막에 멘트를 국립현대미술관이라서 이게 국가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몸으로 역사를 쓰는 거는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죠. 완전 한국판 포레스트 건프입니다. 아, 진짜. 1987년 영화를 봤어요. 1987을 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민주화 진행 네. 운영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지금 있는 게 그 영정 사진 들고 있으면서 거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옛날 사진이 그렇게 지금 돌고 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작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특전사. 거기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국제시장은 피난민들 가족사잖아요. 국제시장이. 네네네. 그렇죠. 아, 그 변호사 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 친구 얘기잖아. 네. 어? 택시 운전사는 그 네. 광주 얘기를 하면서 광주의 진실을 부산에서 공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1987년에는 부산 민주화 진행 운영위원을 부산에서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에 이번에 갔을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자서전 번역판을 읽으면서 한국 현대사 되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도 지금 생각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포레스트 건프. 그러니까 한국판 포레스트 건프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 네.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극장 플러스 시네마 무대든가 뭐 공공극장 뭐 대학로를 중심으로 아니면 무용공연장이 그렇게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관하기도 쉽지 않고 자유로운 작품의 흐름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장소로서 뭐 미술관이라든가 인디아톨 플랫폼 L이라는 그런 패션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도 여기서도 몇 명의 안무가들도 공연을 했는데요. 특히 문화비치기지가 개관이 됐죠. 셀 스테이지가 CKL로 바뀌면서 무용 공연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춤 공간이 좀 다변화되고 확충되는 것들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강남에는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하는 싹 공연장도 뭐 좀 여담 같은 거기도 하지만 올해 도입된 그 이 나라 도움에 대한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올해 7월에 전면으로 시행이 됐는데 뭐 여기저기 굉장히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기획자도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동안에 뭐 큰 돈이 아니어서 정산하는 데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몇백만 원까지도 이제 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시스템으로 정산을 해야 돼서 뭐 심지어 뭐 이 정산을 이 시스템을 좀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이게 관리자 위주로 갈 것인가 물론 나라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이런 회계 정산 그리고 문화예술 기금 이런 것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예술가들에게 어떤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제 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들 하면 아름다운 무용인상으로는 원로무용가 한국무용가 배정혜 선생이 또한 몇 년째 지금 신전통춤을 무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레파토리를 전수하고 그 레파토리 훗날 전통춤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신전통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정신 그리고 본인이 또 스스로 서울무용제 개막제에 풍류장구를 춤추셔서 올해 명장구로 지정이 되셨죠. 그 지댄스 서울세계무용축제 이정호 회장을 특별상 수상했고요. 2017년을 빛낸 안무가상, 무용가상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첫 수여자는 다크니스 품바, 뭐 속도 이런 작품으로 해외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던 테이블의 김재덕 씨가 첫해에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보였고요. 무용가상으로는 올해 한국 나이 40살의 그 발레리나의 유니버설 발레단의 15년간 수석 발레리나였던 황혜민 씨가 올해 11월에 은퇴를 했는데 온액인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도 기억하게끔 하고 수상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니까 올해 무용가상으로 했고요. 양분되어 있는 이 평론상과 비평가상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론가상은 차진엽 씨의 어떤 문화비축기지의 작품 미인 바디 투 바디가 작품상 그리고 연기상은 보이스 오브 액츠라는 솔로 작품을 공연해서 아주 인상적인 춤을 보여줬던 예효승 씨, 현대무용가 예효승 씨가 남자 연기상, 그리고 여자 연기상은 국립발레단의 김지영 씨가 연기상을 받게 되고요. 특별상은 인천아트마켓을 개최하고 있는 장구보 씨, 현대무용가입니다. 서울 탄츠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강혜련 교수가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평가상은 올해 뭔가 미나유 선생의 구토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뭐 사르트르의 토를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공연을 올렸는데요. 아주 무용수들의 테크닉이 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는데 매년 이렇게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무용계에서 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인물에게 주는 몬도간의 상 이런 수상자를 했는데 이분 아마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선임에 그동안 몇 차례를 겪으면서 많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결국은 무용에 선정한 예술감독이 아직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행정가가 너무 예술가들의 작업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경종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대한민국 무용대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리얼무용단의 홍은주 안무의 아재아재 몸 아리랑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더 바디 무용단의 예술감독 유석훈 씨의 작품 시퀀스라는 작품이 수여를 해서 올해 한 해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3회에 걸쳐서 한 40분 녹음을 하셨어요. 제가 6분씩 약 3번 18분을 돈 들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듣기 거북하게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아마 있었을 텐데 춤 공간이 다변화가 됐다. 굉장히 많은 곳에 예전에는 이제 공연장에서만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미술관 또 박물관 또 그냥 거리 뭐 이런 곳 소개를 해주셨고 문화비축기지에서 올해 또 공연한 작품이 올해 작품상을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춤 공간이 다변화됐다. 이건 뭐 춤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네, 아마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문화비축기지가 바로 옆이죠. 예, 예 맞아요. 여기 저 가재열 라디오에서 예, 바로 옆에. 좀 특이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상 어느 상 받은 얘기도 네, 하셨고 그걸. 이 나라 도움이라고 나라에서 예술가들한테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받고 쓰고 나서 정산을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201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00만 원 받은 것까지도 다 영수증 다 기입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스태프들한테 또 인건비 주잖아요. 그 스태프들 인건비 받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다 그 안에 기입해서 넣어야 되고 막 그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운동도 하고 있고 예, 예. 물론 많은 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저기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올해에 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화부 장관님의 얘기도 있었었는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막 하는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국정은 간섭하나. 그리고 이제 몬도간의 상이라고 한 거 한 게 있었었는데 아, 네, 그거 특이하네. 이게 이탈리아 말로 개 같은 세상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네. 무용계의 조금 결과 네. 크게 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이나 인물에게 주는 그런 이제 상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관광부 장관이 받았어요. 네. 받아야지. 예, 올해는 또 그렇고요. 그런 얘기로 쭉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국립국악원인가? 네. 찬미공저 공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도 그 다시 한번 보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걸 잠깐 보니까 국립국악원의 종사자들이 전부 네. 친인척 관계라고 여기도 비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2017년 9월 현재였는데 13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채용 방식은 공개 채용적이었는데 사무관, 강사, 서기, 단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친인척 관계 들어요. 비리가 곳곳에. 곳곳에. 그렇죠. 아는 사람은 아니깐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최순실 박근혜 때 촛불의 힘으로 환수 MB 전두환 최태민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나라에 돈은 많고 줄줄 세고 도둑은 네. 너무 많아. 네, 다스베이다를 봤어요. 잠원외교 몇 조씩 줄줄 세는데 박물자원공사 공사는 파산된 적이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는 공사를 끼고서는 계속 일을 그렇게 저지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그럼 파산하라고 정말 MB 그때 MB한테 들어가 자꾸 밝혀지겠죠. 원세훈도 이번에 전재산 65억 원 동결됐다고 얘기하던데 법원에서 동결시켰는데 전재산이 65억 원이래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원세훈. 더 이상 재산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쓰지 못하는 거죠. 쓰지 못하고 팔 수도 없고 일단은 네. 법원에서 그렇게 조치가 내렸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다고. 1월 달에 들어오는 어음을 처리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어음이 들어오면은 100원짜리 어음이면은 100원을 내가 그 어음 받은 사람한테 100원이 들어가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나 못 주겠다. 그 사람은 100원을 못 받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베이더를 보다가 왔는데 그 욕심이 과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승계를 네.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꼬투리가 잡힌 거거든. 아들은 이시영 회사가 미국에 2개 있고 중국에 5개가 있대요. 이시영 하니까 히딩크 이시영 딱 쳤더니 히딩크 때는 왜요?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 2002년 월드컵 잘했다고 감사패 주는 거였나? 그 상황에서 이시영이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진 찍었잖아. 그 서울시 행사에. 그래서 욕 엄청 먹었지. 그 사진이 폭 뜨네. 둘, 셋, 넷, 다스!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 랄라라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 선생님과 하태경이 장재원한테 다스는 누구 거냐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아, 진짜 장재원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7장 선거관리 중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5조 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1항 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종로가에 있는 네, 거죠. 네. 지난번 우리 한번 얘기했듯이 대통령 얼굴들이 쭉 걸려 있는 네. 아, 탄핵 됐는데도 계속 있어요? 네, 그때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쪽 안 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한 다음에 다시 가봤을 때는 박근혜 그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옆에 아직도 있나. 오늘도 퇴근하고 오는데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얘기하면서 태극기 부대가 가더라고요. 새마을 깃 새마을 금곤 아니고 새마을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네. 그 초록색 깃발 예. 노란색 그거 있는 거 네. 그 새마을 금곤이랑 똑같은 표시 다르죠. 아니에요? 다른가요? 네. 아, 그런 거. 아 거기서 만든 건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새마을 운동이 좀 70대 새마을 운동 엄청났잖아요. 네, 네. 잦아들었다가 박근혜 때 되면서 다시 거기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하고 고등학생 아이들 봉사 점수 따야 되는 게 있어요. 봉사 네. 활동하면서 네. 거기서 새마을 그 운동하는 거기서 또 네. 이렇게 뭔가 하면은 봉사 점수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한창 또 막 뜨고 그랬었어요. 새마을 거기가. 새마을 운동인지. 제가 네. 그 어렸을 때 새마을 네. 운동 하면 생각나는 게 새벽같이 나가서 청소하는 게 있었어. 마을 그쵸? 청소하는 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도시에서도 했어요, 그런 걸? 네, 그럼요. 아침에. 아,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처럼 네. 나가가지고. 맞아요. 박정희가 노래 만든 거야. 학교 주변 치우고. 네. 새마을 운동. 그랬던 노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지? 선거 운동?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어. 예전에 그 쌍두 김용민하고 김용민 선거할 때 그 예, 정동영 선거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걸린 게 이번에 벌금 200만 원 구형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거 알죠? 언론인이라고 쳐주지도 않다가 이번에 나온 이유가 언론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때 부산에서 박근혜가 손수조랑 맞아요. 같이 차 타면서 카퍼레이드 식으로 한 것도 있었는데. 그 맞아요. 그 걔네는 아무 일 없었죠. 네,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었죠. 빨리 양승태가 선정한 사람들이 다 9월이 돼야 된대요. 9월까지 기다려야 돼. 그 전에 뭔가 해결하려고. 그렇죠.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연도카드는 7번 더 체리엇 전차카드입니다. 카드를 볼게요. 카드 맨 위에 로마 숫자로 7이 써있고요. 맨 아래에는 영어로 더 체리엇이라고 써있어요. 카드의 그림은요. 노랑 바탕에 뒤에 성이 있고 앞에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이끄는 전차가 있어요. 이때 스핑크스는 한 마리는 검정색이고 한 마리는 흰색입니다. 전차에는 팔각형과 오각형의 별들이 그려진 하늘색 커튼이 쳐져 있고 전차 앞에는 날개 달린 둥근 원반이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차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의 장군이 타고 있어요. 장군은 머리에 월계관과 별 모양의 금관을 쓰고 있으며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양 어깨에는 얼굴 모양의 초승달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지휘봉 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그림이 상상이 되셨나요? 소울 넘버 7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7번들의 역할이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영역에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선빵 후조치, 저는 이제 선빵 후조치가 먼저 행동을 하고 뒤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조치한다고 해서 먼저 행동을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7번들이 입은 그 삐까뻔쩍한 갑옷의 속에는 텅텅 비어있다고 했었어요. 본인들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갑옷을 입고 있고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훈장도 막 이제 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7번 하면 가오라고도 했어요. 이제 소울 넘버 7번이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연도카드로 돌아와서 7번 전차의 해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연도카드 7번 더 체리엇 전차카드의 키워드는 빅토리입니다. 승리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진하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목표와 야망을 품고 계속 전진하는 것. 나의 약점을 알지만 나를 다스려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체리얼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연도카드 7번의 해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때예요. 내 앞에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작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 비장한 마음이냐면 내 앞에 길이 없는 거를 알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길을 내면서 가요. 그리고 내게는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남들도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쉽진 않지만 한 발을 떼는 거예요. 시작을 하셔야 하는 거죠. 내게 있는 약점,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 그러나 그 약점을 남들이 알고 있다? 약점도 인정하고 남들이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의외로 당당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나만의 스펙을 쌓을 수도 있죠. 그것이 갑옷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어떤 3년을 지나왔는지 볼게요. 4번 The Emperor, 황제의 해에 현실적인 기반을 닦아요. 5번 The... 이건 뭐지? 뭐라고 읽어야지? 더 히어로 펀트, 교황의 해에는 원치 않아도 내가 앞에 서게 되는 해를 지나서 더 6번, 더 러버스, 연인의 해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되는 시기를 지나요. 그러면서 7번, 더 체리엇, 전차의 해에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한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해를 맞는 거예요. 경계를 넘기 위한 한 발 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마루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지방을 넘어야 하는 그 한 발을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 카드와 같이 보는 카드가 16번 카드가 있어요. 16번 더 타워 카드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내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대피소에서 또는 감옥에서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올해 7번 전차의 해를 맞으신 분들 2018년 연도 카드가 11번 저스티스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연도 카드가 7번이고요. 자를 거, 정리할 거, 과감히 자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미련이 없습니다. 재정비하셨으면 시작하세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일단 주차장을 나와야 하거든요. 남들이 나에게 운전도 못하면서 왜 나와? 그러면 너 나를 참 잘하는구나. 근데 나도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초보 운전 딱지 붙였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시동을 거시면 돼요. 7번 하면 가오거든요. 일단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와야 달리든지 기든지 하는 거고 그래야 마트를 가든지 바다를 보러 가든지 하는 겁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출발하세요. 오늘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네. 아니 내 보면서 네. 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 만들고 또 이렇게 교황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네. 또 새로운 걸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는 4번에는 되게 단단하게 자신의 현실을 이제 딱 그러니까 견고하게 쌓아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5번의 교황의 해에는 그 이렇게 쌓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앞으로 내모는 거죠. 교황이니까 교황은 신을 보고 있는 자기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신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신도들이 있죠. 견뎌내면 6번의 해에는 여러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들이 생성되고 그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고 거기서 이제 자신을 알게 되면서 약점 같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러면 이제 7번의 해에는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점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점 인정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 인정하고 7번들이 약간 좀 소울럼브 7번에서 보면은 되게 가오죠. 되게 그 속은 비어있지만은 딱 그 번쩍거리는 걸로 딱 치고 나가거든요. 되게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그 이 7번 해에도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자기 약점을 알고 있지만 7번 해에는 그런 건 이제 다 무시하고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있으니까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그거를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시도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8번 해의 몸으로 몸빵하는 해니까. 일단은 새로 그 못했던 걸 한번 하면서 자기의 훈장이 쌓이는 거죠. 예. 어쨌든 힘들어요. 사는 건 힘들어. 예. 일요일 날 1987 영화를 보면서 같이 연대할 때 나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후회를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엄청 울었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미싱 봤어요. 문 대통령도 봤다는 미싱. 아. 공효진도 나오고 엄지연 나오고 여성의 뼈아픈 현실들. 한 여성은 워킹맘, 또 한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 온 중국 동포였는데 여성의 지금 현재의 위치들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되게 씁쓸하고 끝나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아, 저는 네. 제가 몸소 느끼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날 것 같아. 보성애가 뭘까? 아이에 대한 사랑, 애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만들게 된 원인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병원에서 자기 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돈이 없다고 이제 그 아이를 쫓겨냈거든요. 우연하게 그 의사를 받고 그 의사의 부인의 아이네 집에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 엄지원이 혼자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공효진이 혹시 보모로 들어가서 그렇죠, 보모로. 납치한 나 그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 복수심에 이제 납치를 하고 해서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사랑해버리고 자기의 죽은 아이처럼 생각해서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다 결국 잡혔는데 엄지원도 혼자 남게 되고 원래 공효진도 이제 남편이 하도 이상하고 시부모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저 모성애는 무엇인가. 자기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더 아픔 때문에 네. 키우려고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애증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현재의 위치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서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 위치에서 네.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여자 너무 힘들어. 남자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네.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여자들의 몫은 백만 배인 것 같아요. 모성애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엄청나게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언제나 엄마 마음대로 안 살았어 딱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아니었는데 했더니 아니야 맞거든 이러더라고요. 아이 참네. 2018년도에 제 키워드는 연도카드가 5번이라서 교황이거든요. 묵묵히 버텨내야 될 수밖에 없는 무건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씁쓸해요. 이번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띄운 이유가 네. 경제지들이 자기네들이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어서 계속 띄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텔라 데이지오 10만인 국민 서명 전달을 했대요. 2018년 새해 첫 민원이 됐다고. 참 기다리시는 사람들도 참. 네. 네, 황교안 때였죠? 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결국은 상도 탔대요. 성기훈관. 미디어 문구가 그때 그 아침 당일날 촬영한 영상을 올렸어요. 입구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학생 혹은 졸업생.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람스럽지는 않았는데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계속 왜 여기서 뭐 이걸 뭐 하냐, 뭐 졸업생 맞느냐, 학생 맞느냐, 뭐 이름이 누구냐, 뭐냐. 어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나 봐.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 와중에 용돈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마무리할까요? 내용을 알차게 해야 돼. 내용을 알차게 그러니까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되는데 마칠까요? 네. 가재울 라디오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8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